난 그댈 만나 행복합니다. 난 그댈 만나 꿈을 꿉니다. 그대만 보면 웃음이 나죠. 아마도 사랑인가 봐. 처음 본 순간 Stop my heart 꿈은 아닐까. Fall in love 두근대는 맘 Oh my girl This is love.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까. 두근대는 내 맘 들키진 않았을까. 혹시 나와 같은 생각일까. Every day I'm thinking of you. 우리 둘만의 sweet only day. 다가가 볼게. Step by step 고백해볼게. Oh pretty girl 우리 함께면 Oh I'm okay. This is love. 매일 밤 꿈에 그댈 보일 때 난 자꾸만 그댈 보며 두근거릴 때 그 손 꼭 잡고 잠들었을 때 You and I belong together. 우리 둘만의 sweet only day. 네가 머릿속으로 넘길 때 뺄 수 없는 걸 느껴 가슴이 뛰네. 무엇인지 나의 손한테 확실히 what a wonderful girl. 한심도 가만히지 않고 웃어. 전국보다 조금 더 no better than this show. 나를 비춰 you're a sweet girl you're my girl yeah girl. 난 그댈 만나 꿈을 꿉니다. 매일 밤 꿈에 그댈 보일 때 난 자꾸만 그댈 보며 두근거릴 때 두 손 꼭 잡고 잠들었을 때 You and I belong together. 우리 둘만의 나와 같은 생각일까.